사랑해 순수해 너무나 당당해 남자기에 그렇게 뜨거운 심장이 뛴다 달려들어 난 또 이 세상에 몇 번을 깨져도 멈추지 않아 고통 따윈 날 어쩌지 못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 태풍이 몰아쳐도 헤이헤이헤이 멋지게 걸어 난 남자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인생에 웃어오기만큼 사랑해 순수해 너무나 당당해 남자기에 그렇게 지는 거지 yeah. 절대로 타협 같은 건 안 해 태어나부터 정해졌으니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 태풍이 몰아쳐도 헤이헤이헤이 멋지게 걸어 난 남자니까 서면 작아지네 배신을 타